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트입니다. 새해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2014년은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이라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2014년이라는 옛집에 정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4년에 발매되었던 EDM 음악 중에 가장 핫했던 곡들만 모아 믹스셋을 만들었습니다. Bless the show, ear mixing. 2015년이란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1월 2일 금요일의 아워리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친구 여러분들의 불금의 남자 리스터 배병준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아워리스트 식구 리스터분들이 함께 만들었던 다시 인사에 이어서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아마 내일은 먼슬리 리스트가 올라올 예정일 텐데 그렇게 되면 3일 연속이네요. 트리플 크라운? 좋네요. 아무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악 친구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곡이 조금 많아서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아워리스트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선곡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 팟캐스트 아워리스트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워리스트는 구글에서 아워리스트 검색하시거나 공식 블로그 aorist.kr과 트위터 골뱅이 pmp 언더바 아워리스트, facebook.com/pmpaorist, 이메일 라디오 pmp 골뱅이 gmail.com에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악 친구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3일부터 저희 아워리스트의 방송 서버가 임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방송을 다운받으실 때 속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워리스트는 음악친구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방송 청취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서버를 찾을 예정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아워리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워리스트는 블래스트 쇼 이어믹스인데요. 지난 저의 방송에서 블래스트 쇼라는 저의 믹스셋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때 다섯 번째였나? 그걸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막 믹스셋에 대한 이야기를 막 DJ에 대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거두절미하고요. 연말과 신년을 맞아서 2014년을 돌아볼 수 있는 믹스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믹스셋 하나로 2014년에 핫했던 EDM 음악들은 아마 거의 다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가게에서 이제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음악이라던가, 뭐, 클럽이나 월드 DJ 페스티벌, 뭐, UMF 같은 페스티벌에서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암튼, 2014년에 가장 핫했던 EDM 음악. 객관적으로 핫했던 음악들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팬심이라던가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믹셋에 추가된 음악들도 있거든요. 뭐 못 들어봤는데 하실 수도 있는 음악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가 믹스셋을 만들 때는 20곡 정도 준비를 해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분량을 채우는데요. 연말 결산과 같은 특집의 느낌이어서 6곡을 더 준비했고요. 덕분에 러닝 타임이 49분 정도로 엄청 길더라고요. 아무튼 블레스트 쇼 1월 믹스 곡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블레스트 쇼 인트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어로 버스트의 파리 맥플라이. 이 곡은 예전 10월이었나요? 먼슬리에서 한번 그 리스터스 초이스로 소개해드렸었죠. 세 번째로는 스크릴렉스의 리세스 피처링으로는 킬더 노이즈와 팻맨스 쿱이 참여한 곡. 그리고 네 번째로는 딜런 프란시스와 DJ 스네이크의 겟 로우입니다. 이곡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으시면 아실 텐데 제 리스트의 시그널이에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시그널로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데이비드 게타와 쇼텍의 배드입니다. 피처링으로는 배시라는 분이 참여해주신 곡이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쇼텍의 We Like to Party 오리지널 믹스고요. 일곱 번째로는 한국 프로듀서입니다. RT의 We Got the World 피처링으로는 EXID의 하니. 지금 가장 핫한 EXID의 하니가 참여한 곡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덥스와 비나이의 레이벌러지 오리지널 믹스고요. 아홉 번째로는 MAKJ와 릴존의 Let's Get Fucked Up 오리지널 믹스고요. 열 번째로는 디오로와 제이트릭의 람보 하드웰 에디트입니다. 열한 번째로는 존 크리스찬의 넥스트 레벨 니키 로메로 에디트고요. 열두 번째로는 TJR과 비나이의 바운스 제네레이션 오리지널 믹스입니다. 열세 번째로는 DJ 블렌드와 미네로의 Going Down. 14번째로는 플로라이다의 How I Feel, Sick Individuals 리믹스입니다. Sick Individual 이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래죠. 12월 31일 딱 2014년의 마지막 날에 옥타곤에 내한을 했습니다. 굉장한 팀이고요. 굉장합니다. 아무튼 15번째로는 하드웰의 Everybody is in the place. 굉장한 아티스트죠, 하드웰. 데이비드 게타와 함께 하드웰은 2015년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는 아티스트고요. 한국에도 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가 있어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네. 16번째로는 MAKG의 스프링 젠 오리지널 믹스고요. 17번째로는 페데렉 랑의 Don't Give Up 오리지널 믹스. 18번째로는 디미트리 베가스의 Like Mike와 마틴 게릭스의 Tremor 오리지널 믹스. 19번째로는 저스틴 프라임 그리고 조이 데일의 Poing 오리지널 믹스입니다. 20번째로는 덥스와 조이 데일의 데자뷰라는 곡이네요. 피처링으로는 데롤라라는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1번째로는 마틴 게릭스의 Proxy 오리지널 믹스고요. 22번째로는 덥스와 모티의 This is Dirty 오리지널 믹스. 23번째로는 역시 덥스와 드롭건의 피라미드 피처링으로는 산진이 참여해준 곡입니다. 이 곡도 예전 불과 저번 달이네요. 먼슬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4번째로는 카르마텍과 미스터 블랙의 시리온 오리지널 믹스입니다. 25번째는 켄토와 역시 미스터 블랙의 와사비 켄토 리믹스입니다. 와사비 같은 경우에도 지난 먼슬리에서 파리 맥플라이와 같은 달에 아마 소개가 됐을 거예요. 이제 먼슬리나 이제 제 믹스클라우드에서 이제 믹스셋을 찾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제 믹스셋 혹은 먼슬리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제 믹스셋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곡들 위주로 이제 짜다 보니 이렇게 연말 결산에 빠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예, 26번째로는 엑소더스의 Hands High 오리지널 믹스고요. 27번째 마지막으로는 빙고 플레이어즈의 Knock You Out 오리지널 믹스입니다. Knock You Out 이곡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 개인 리스트 EDM이 이렇게 감성적일 리가 없어였 던가요? 제목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음악인데, 제가 이 음악을 마지막으로 고른 이유가, 이 음악을 다른 분들이 들으셨을 때 마냥 신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너무 감동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벅차오른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빙고 플레이어즈가 원래는 DJ 듀오입니다. 두 명이서 활동을 하는 팀인데, 한 분이 이 Knock You Out이라는 곡이 나오기 두세 달 전인가요? 그때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곡이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게 추모곡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뭔가 슬픈 느낌이 가득한 곡이어서 이제 오래오래 저는 이제 감명 깊게 기억이 남아서 네,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믹스셋 블래스트 쇼 이어 믹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믹스셋은 mixcloud.com/DJNewBlast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아마 다다음 주 방송에서는 조금 더 아름다운 음악들로 선곡해 드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선곡을 또 다시 준비해 봐야죠. 제가 미리미리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벼락치기까지도 아닌데 한 방송을 끝내고 그 다음 방송을 또 준비하는 타입이라서 곡의 컨셉이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그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팅입니다. get low when the whistle go. Close your eyes, feel yourself arise. We got the world in our hands. Cause your heart, it will never lie. We got the world in our hands. Everything is lost in darkness. Feels like I'm an unconscious. But I can hear the echoes inside my mind. We got the world. Yeah. Just bounce to this.

Hello, wake up, I'm my deja vu. fan, no shades on. On the floor, all the gal, them a step on. Love cushion, thing we a blaze on. High like a pyramid. Free beers and dubs. We a mash up the dance and clubs. For the pretty gal, them and the tubs. Light up the buds. But man, I still have the girl, ballistic and scuds. Walk in the dance, brand new shades on. On the floor, all the gal, them a step on. Love cushion, thing we a blaze on. High like a pyramid. Free beers and dubs. We a mash up the dance and clubs. For the pretty gal, them and the tubs. Light up the buds. But man, I still have the girl, ballistic and scuds.